우리나라의 함경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투가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산군에서는 인민군 군인들과 돌격대원들에 의해서 2,860여 세대의 서층, 단층 살림집 건설이 완전히 끝났으며 나머지 살림집 공사도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려명거리 건설 돌격대의 전투원들은 천여 세대의 살림집을, 성중앙기관 일꾼들은 500여 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완공했습니다. 연사군의 서충 살림집 건설을 맡은 군인 건설자들은 16개 호동의 살림집 지붕 색철판 씌우기 공사를 단 3일 만에 끝낸 기세로 500여 세대의 살림집 마감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를 비롯한 각지 돌격대원들도 1,100여 세대의 살림집들을 이미 완공했거나 내부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회룡시에서는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1,300여 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완전히 끝냈으며 460여 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